the day after 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나요 용서 안 되고 미워 더 생각할수록 화가 나 너무 야속해 말도 못하게 여린 마음인데 늦은 밤까지도 잠도 못 자고 이른 아침까지 울어봐도 돌아오지 않아요 Lie, lie, lie, lie Bye, bye, bye, bye 애타는 마음 Oh yeah Day after day Day, day after day Day after day Day, day after day 매일 모레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 나 그대를 지울 거야 결심했어 Day after day Day, day after day Day after day day 매일 모레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 다 모조리 지울 거야 Day day after Day day after 하지만 보고픈 얼굴에 달콤한 목소리 귀를 막아도 들려요 이렇게 힘들까 사랑하고 이별하는 게 계속해 너도 멈춰 몇 날 지나도 못 알아들어요 늦은 밤까지도 잠도 못 자고 이른 아침까지 울어봐도 돌아오지 않아요 Lie, lie, lie, lie Bye, bye, bye, bye 멀어지는 저 달빛처럼 Day after day, day, day after day Day after day, day, day after time 매일 모레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 다시 생각하면 후회하면 돌아와 줄 수 있나요 소원이라고 전할래 혹시라도 단 한 번만 내 마음에